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 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2단원의 내용 구성 요소로는 마지막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2단원의 아주 과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모든 내용들이 주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물리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똑똑해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좀 똑똑해질 것이냐 학습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도체와 부도체. 근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도체와 부도체를 간단하게 좀 정리한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럼 예전에는 반도체는 도체, 부도체 그 사이 어딘가 있어요. 아마 이런 정도로 배웠다면 우리는 이번에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공계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뭐 전기, 전자, 그 다음에 공대 이런 분야를 많이 희망을 해요. 컴퓨터공학과라든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오늘 내용을 좀 들어보고 나 이런 부분이 좀 재밌는데? 이런 부분이 적성이 좀 맞는 것 같은데? 하면 이런 분야의 진로도 앞으로도 좀 희망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통합과학을 배우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과학의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희망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이런 부분도 몰랐는데 재밌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면 진로 희망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점검을 해볼 수도 있는 좋은 교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테마 11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의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용어들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까지 공부하고 도망가진 않을까. 이 다음 것들이 흡수되지 못하고 지금 다 밖에서 튕겨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가지고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시간.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요. 50분 수업 중에 한 10분, 15분은 전 시간 복습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좀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익숙해지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배운 거는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각은 암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암석의 구성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그런 주요 광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광물들은 대부분이 무슨 광물이다? 규산염 광물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규산염 광물들의 단위체는 이름이 뭐였어요? 단위체 명칭은 무슨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였다. 규산염 사면체는 중앙에 누가 들어있어요? 중앙에 규소가 들어있습니다. 규소가 있고 그 사면체의 네 꼭지점에 산소가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그게 바로 규산염 광물의 단위체인 규산염 사면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면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의 그 구조로는 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었고요. 독립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사슬 한 줄로 길게 연결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줄로 길게 연결된 복사슬 구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판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될 수도 있었죠. 판상형. 그 다음에는 망상 구조, 망상. 형을 빼고 판상, 망상 이 정도로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판상, 망상. 그래서 특징은 뭐였냐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유되는 뭐의 숫자가 커진다. 공유되는 산소의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바꿔서 말하자면 규소 하나가 온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산소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특성이 있었다. 굉장히 구조가 단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합이 강해지고 그래서 그런 풍화에 강해지는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결합과 그다음에 풍화에 강한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예시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알아두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독립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그 형태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같이 보면서 그 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조금 리마인드를 해보면 좋겠죠. 우리 교재 페이지로는 59쪽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립형 하면 여러분들이 좀 올리브 색인, 좀 초록빛 나는 그 친구를 기억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은 뭐였냐면 감남석이었다. 얘네들은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채워 넣어 봅시다. 단사슬 구조를 하고 있는 애의 대표는 휘석입니다. 휘석. 발음을 할 때 뭔가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나는 휘석.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를 하고 있는 친구는 각섬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남석의 이름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감이 아니고 각이다. 각섬석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판상 구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표적인 예시로는 흑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상 구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쪼개질 때 판 모양으로 이렇게 층층이 쪼개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망상 구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전체 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장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요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각에 대한 어떤 복습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생명체.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물론 물 같은 것들이 가장 많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 중에 주요한 키워드가 다섯 글자. 무슨 화합물? 바로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기본 골격이 되는 그런 물질을 얘기하고 탄소 외에도 수소나 산소나 질소 등등등이 같이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탄소화합물 중에서 두 가지를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자,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주로 우리가 언급되는 것이 효소나 아니면 호르몬이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명활동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것들도 단백질 성분이었고 그 외에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를 구성하는 뭐 그런 그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명칭 뭐였죠? 단위체는 네 글자였는데요. 바로 아미노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였고요. 이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어땠나요? 가운데 누가 있고? 가운데 탄소가 하나 있고요. 탄소는 쉽게 말해서 팔이 4개인 친구. 4개의 원자까지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NH2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미노기와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COOH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카복실기랑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수소를 하나 단촐하게 잡고 있는 기본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윗부분, 요 자리에 무슨 작용기가 오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서 20여 종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과 결합을 이루면서 점점 길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단위체니까. 그럼 옆에 있는 또 다른 아미노산과 결합을 하고자 할 때 옆에 있는 얘랑 손을 잡으려면 이 손을 비워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잡고 있는 손 중에 이거랑 얘를 놓으면서 이 손이랑 이 손을 붙잡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물이 한 분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들이 뭔가 기본 단위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는 반응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얘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이 하나 나오게 되고 얘네 둘이 손을 맞잡게 되는데 간단히 그냥 여기서 얘네 둘이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펩타이드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될 거니까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길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긴 분자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길게 연결된 그 분자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펼쳐가지고 명칭들을 조금씩 슬쩍슬쩍 보면서 보는 게 오히려 더 기억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설명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해가면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는 그냥 그렇게 연결된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접혀서 일을 할 수 있는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유전 정보는 어디 저장돼 있죠? 바로 핵산이라는 물질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핵산. 핵산은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이라고 표현한다. 쉽게 말하면 유전 물질이다. 그래서 핵 속에 존재하는 산성 물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핵산의 종류는 어떻게 되죠? 종류는 DNA와 RNA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 이름은 뭐였어요? 단위체. 단위체는 일곱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뉴클레오타이드였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이 핵산도 영어로 뉴클레이 엑시드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열의 이름을 갖고 있다.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단위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는 어땠어요? 뭐와 뭐와 뭐가 1대 1대 1? 가운데 일단 보통 오각형으로 그리는 얘가 정체가 뭐였죠? 당이었어요. 당. 그 다음에 이쪽에 인산기, 그 다음에 이쪽에 보통 염기라고 부르는 그런 그룹이 있죠. 물론 이거를 뒤집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염기와 인산 자리도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당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DNA와 RNA가 나뉠 수 있다고 했죠. 이 당이 R로 시작하는 네 글자. 라이보스라는 당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구성된 것은 RNA라고 부르고 이 라이보스에서 뭐가 하나 빠진? 산소가 하나 빠져서 디옥시, 옥시가 하나 제거되었다. 디옥시가 된 라이보스로 구성이 돼 있다면 그거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는 DNA다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의 종류도 달랐지만 여기 염기 자리에 올 수 있는 애의 종류도 좀 달랐다. 그래서 공통으로 둘 다 올 수 있는 건 누구누구였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여기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름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류로 DNA의 경우에는 타이민, T로 쓰는 타이민이 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RNA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친구가 올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넷 중에 하나가 여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DNA의 경우에는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어서 서로 상부적으로 마주보고 결합하는데 마주볼 때 규칙이 있었다. 누구와 누가 항상 결합하고 A의 맞은편에는 T가 항상 오고 그 다음에 G의 맞은편에는 C가 항상 오더라. 그럼 만약에 C가 있어요. 그럼 맞은편에 뭐가 와야 돼? 이 결합에 의해서 G가 맞은편에 올 수밖에 없고 이쪽에 T가 있어요. 그럼 뭐가 와야 돼? 이의 맞은편에는 항상 A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결합 규칙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들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익숙해졌을 거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쭉 문제풀이를 할 거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한 번씩 더 들어보면 아마 대체로 다 정리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의 본격적인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11번 테마가 되겠습니다. 지구 구성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오늘의 주제는 전기구나. 그래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라는 것들이 학습 주요 포인트에 나왔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전기차가 굉장히 얼굴에 발그레 해요. 그래서 반도체야, 내 안에 너 있다. 반도체가 상당히 크게 그려졌지만 아주 작게 요즘 잘 만들죠. 그래서 전기차 안에 반도체가 없이는 뭐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체로 모든 그 가전제품들에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반도체의 원리와 활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어디에 활용이 될까? 자, A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도체가 스마트폰이랑 컴퓨터에 쓰인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더 활용이 되느냐? 그랬더니 반도체는 자동차에도 요즘 많이 쓰여. 그래서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는 필수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래? 자율주행차에는 어떤 역할을 해? 차량 센서, 카메라, 레이더 같은 장치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엔진이랑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데도 쓰인다. 굉장히 많은 활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반도체가 없으면 자율주행도 못하는 거네. 맞아. 그리고 의료기기에도 반도체가 다 들어가서 MRI나 그 다음에 심박 측정 장비 같은 거에도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를 더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 또 AI랑 5G 통신에도 필수적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발전할수록 기술도 더 발전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다시 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원자에 대해서는 다 뗐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란 뭐예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원자 핵은 뭘 가지고 있으므로? 양성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양성자의 개수만큼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은 개수만큼 바깥에 전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원자를 그려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보통 전자는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언제 자유로웠어요? 빅뱅으로부터 38만 년까지는 몹시 자유로웠지. 빛도 직진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자유로웠죠. 그러다가 온도가 식으면서 여기에 속박되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물질에서 다 속박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자유전자 상태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전자가 여기를 그냥 같이 뭔가 돌아다니는 그런 공통적인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물질을 구성하는 여러 원자의 원자 핵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이다. 그럼 어떨 때 이렇게 되느냐? 보통 금속인 경우에 이렇게 쉽게 되죠.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자유전자가 얼마나 돌아다닐 수 있느냐, 얼마나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느냐, 얼만큼 속박돼 있고 얼마나 자유로우냐,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의 구분의 기준은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른 전기적 성질. 자유전자가 얼만큼 이동해서 전기적 성질을 얼마나 띠느냐에 따라서 물질들을 구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표 자체에는 도체와 부도체만 다뤄져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죠.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까지 같이 표로 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얘네 둘만 먼저 소개하고 반도체는 따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 먼저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도체는 보면은 여기에 자유전자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압을 딱 걸어주면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가 흐른다는 거는 전류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유전자가 많아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 우리는 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 종류가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도체는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주더라고요. 여기 전자가 보면 여기 착 붙어있죠. 속박돼 있어.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는 나무, 플라스틱, 고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 전기에 감전될까 봐 무서워 이러면 고무 장갑을 끼거나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부도체라는 성질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류의 전달이 안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물질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체도 우리가 일상생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많이 있는 그런 전선에도 바깥쪽에는 그런 부도체를 감아서 밖으로 그 전류가 흘러나오지 않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둘 다 쓰임새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어떤 자유전자의 이동도 어떤 중간의 성질을 띠고 그에 따른 전기적인 성질도 중간 정도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도체는 어떤 친구인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자, 반도체의 전기적인 성질입니다. 전기적인 성질이 누구랑 누구의 중간이겠어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니까 이름 자체를 반도체다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부도체 같은데? 그런데 특정 조건이 되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 그래서 빛이나 열을 가해주거나 아니면 특정 불순물, 우리가 불순물 하면 다 안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일부러 넣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온도가 굉장히 낮을 때는 부도체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우리의 상온 정도에서는 그래도 부도체보다는 전류가 더 잘 통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뭔가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전류를 통할 수 있게 더 많이 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 반도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종류는 이렇습니다. 종류는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로 나눠져요. 이름만 봐도 뭔지 알겠죠? 그렇죠? 순수하게 그거 그대로 놓는 반도체랑 뭔가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가 있다. 그러면 순수 반도체 한번 특징을 볼게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반도체고요. 그러면 보통 불순물 말고 뭘로 구성을 하느냐? 규소나 저마늄 같은 그런 그 물질들로 구성을 합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무슨 족이죠? 14족이죠. 이 뒷자리가 원자과 전자 수랑 일치한다고 했어요. 18족 빼고. 그래서 14족 원소에 해당하는 것들은 원자과 전자,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4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4개까지의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탄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규소나 저마늄 같은 것들로 구성해가지고 4개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그런 물질들로 구성을 해놓은 것이 바로 순수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불순물 반도체는 뭐냐? 그 순수 반도체, 규소로 구성이 돼 있거나 저마늄으로 구성이 돼 있거나 그런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반도체를 의미해요.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용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리를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순수 반도체랑 그 N형, P형 두 가지를 지금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순수 반도체는 지금 이게 규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순수 반도체를 의미하고 있죠. 보면은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원자과 전자는 4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 원래 얘 거, 얘 가운데에 있는 애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원래 얘 건데 몇 개를 채우고 싶어? 누구나 얘네들은 다 8개를 채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하나씩 공유합니다. 옆에 애들 거를 하나씩 공유해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8개가 꽉꽉 차요. 그 옆에 애들도 공유하고 전체적으로 사방팔방 공유하면 다 8개씩을 착 채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 반도체는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의 전자쌍을 다 각각이 다 공유하면서 안정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 이게 저마늄으로 바뀌어도 똑같죠? 어차피 둘 다 14족 원소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다 4개씩이라서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자 껍질의 전체 수는 다르지만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수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게 바로 순수 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첨가하느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15족 원소를 불순물로 첨가합니다. 거기 보면은 15족 원소의 대표로 뭐 인이나 여기선 지금 비소를 얘기를 했죠. 인이나 비소 같은 15족 물질을 여기 첨가를 시킨다. 그러면 규소라든지 germanium 같은 경우에는 14족이에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였던 애란 말이에요. 근데 15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이 뒷자리. 5개. 5개의 전자가 마지막 전자 껍질에 돌아다니는 애입니다. 그러면 얘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 들어있다고 쳐요. 옆에 있는 규소들이랑 공유 결합합니다. 그럼 두 개 공유 결합하면 딱 맞는데 얘가 뭐가 남아? 하나의 전자가 더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게 N형 반도체입니다. 자,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띄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우리는 네거티브 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일부러 띄게 만들었다 해서 N형, 네거티브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일부러 남게 만들었다. N형 반도체. 그럼 이 전자는 무슨 역할을 할까? 얘가 혼자 자유전자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얘가 하나 남기 때문에 얘가 중간중간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류를 흐르게, 얘보다는 더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남은 전자가 생기는데 얘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 더 남아서 돌아다니니까 N형 반도체라고 이름 붙이는 거고 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런 원리로 만들었다. 자, 그럼 P형 반도체의 P는 뭘 것 같아요? 파지티브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띈 무언가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플러스 전하 띈 것 같은 무언가가 생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P형 반도체의 원리는 13족 원소를 불순물로서 첨가합니다. 그럼 13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 3개입니다. 3개. 그러면 14족에 비해서 하나가 부족하죠, 지금.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규소가 있었다면 다 두 개 해가지고 딱 안정적일 텐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13족 원소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얘가 공유했어요. 그런데 얘는 하나가 부족해. 그쵸? 공유할 수가 없죠. 부족하죠? 줄 게 없어. 그래서 빈자리가 생겨요. 전자의 빈자리를 일부러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얘는 전자가 원래 와줘야 되는데 비어있죠. 그럼 얘는 이 자리를 다른 옆에 있는 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 오게 돼요. 채우게 돼. 그럼 얘가 일로 가고 다른 애가 또 오고 이러면 전자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전류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전자를 뭔가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띈 무언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양공이라고 합니다. 그냥 없는 거잖아요. 공인데 양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파지티브 차지의 앞글자를 따서 P형 반도체라고 이름 붙인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공유 결합을 하지 못한 빈자리가 일부러 만들어지도록 13족 원소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 양공에 의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하면서 전류가 흐르도록 한 것이 바로 P형 반도체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형과 P형을 적절히 씁니다. 두 개를 같이 마주보고 붙이기도 하고요. 뭐 N형, P형, N형 이렇게 일부러 교차하게 만들어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각가지 전자기기에다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죠. 순수 반도체는 딱 네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진 물질로만 구성해서 공유 결합을 안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를 써서 전자가 일단 하나 더 남아 돌게 만든다. 일부러. 그래서 그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전류를 발생하도록 만든다. 그게 15족 원소를 이용한 N형 반도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N형이니까 아 마이너스구나. 그거를 바로 떠올릴 수 있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P는 파지티브 플러스 느낌. 실제로 플러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플러스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양공이란 게 만들어지는 방식. 그러려면 전자가 하나 부족한 누구에 비해서? 14족 원소에 비해서 전자가 하나 부족한 13족 원소를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균형이 안 맞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P형 반도체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학에 충분히 어떤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이오드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다이오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저 조그만 게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 파는 거 보면은 저렇게 조그만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전기 소자로서 작용하는 것인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들의 전체적인 명칭은 반도체 소자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자란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그냥 전자 부품들입니다. 그럼 반도체 소자들로는 다이오드가 있고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는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이오드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 원리를 이용해서 발광, 빛을 내게 만든 게 발광 다이오드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 다뤄져 있는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원리를 모르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이 원리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되면 너무 좋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오드가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다.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다이오드는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N형과 P형을 나란하게 일부러 붙여놔요. 그러면 이 접합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N형 반도체는 뭐야? 전자가 남는 그런 반도체죠. 그죠? P형 반도체는 양공이라는 전자가 부족한 구멍이 만들어지는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럼 접합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죠. 부족한 애랑 넘치는 애가 만났어. 그러면 이 접합면에서는 그 자리가 쏙쏙 채워집니다. 자, 그 채워지고 남은 것들이 이제 양쪽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다이오드의 주요 원리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이라는 걸 할 수 있대요. 자, 일단 그 위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었다까지는 설명했고요. 왜 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하느냐. 자, 일단 우리가 그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교류. 발전소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콘센트 꽂아서 쓰는 그런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직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N형과 P형이 이렇게 맞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런 이제 맞아떨어지는 상권이 생겼고 양쪽에는 여전히 그 N형과 P형의 그런 그 성질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N형 쪽으로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고 P형 쪽에 플러스 극을 걸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이너스 극에 있는 이 N형 반도체는 지금 뭐가 남아도는 상태야? 전자가 남아도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럼 전자는 뭐를 좋아하지? 플러스 쪽을 좋아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가려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P형에 있는 양공, 그걸 그냥 플러스라고 표현해 볼게요. 양공은 그러면 그 자리를 메꾸고 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쪽으로 밀려가겠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양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어때요? 원활하게 뭔가 전하의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걸어졌을 때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류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 그런 흐름이 생겼다. 그러면 이쪽이 반대로 플러스가 걸렸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걸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전자는? 이쪽으로 향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공은 이쪽 근처로 더 몰려요. 그러면 이 사이를 건너서 지나가는 그런 전하의 흐름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를 더 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걸렸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N형 쪽에 마이너스, P형 쪽에 플러스 이걸 암기하는 건 쉬워요. 얘가 N형이니까 네거티브잖아요. 그쪽에 그 이름에 맞는 그 전극 그 다음 P형이니까 플러스니까 그거 맞는 그런 플러스 극 요걸 걸어주면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양공은 이쪽으로 흐르려고 하니까 이동하는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류를 흐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다이오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그런 부품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 제품은 이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걸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는 아까 여기에서 여기 가운데 이 지점을 지나가지고 건너갈 때 이 전자가 양공 부분을 메꾸게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그 에너지가 보통은 열 에너지로 그냥 발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발광 다이오드는 일부러 빛을 내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그 나가는 그 에너지가 아깝죠? 그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서 변환되게 만드는 그렇게 고안한 것이 바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그것이 효율적으로 빛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물질을 골라서 쓰고요.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록색, 뭐 예를 들면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산하는 그런 빛의 파장이 다른 물질들을 일부러 골라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저런 색깔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 제작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영상을 그 색깔을 표현할 수 있고 조명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원리는 비슷한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주로 내도록 만든 것이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이게 정말 그 현대 전자기기에서 필수적인 그런 소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트랜지스터는 얘가 있기 때문에 소형 전자제품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런 스마트폰에서는 아주 작은 전기 신호를 이 회로 전체를 구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큰 전류의 흐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복합적으로 결합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 지금 우리 통합과학 수준이니까 요거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얘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댐이 있어요. 댐이 있어요. 그러면 댐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갇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문을 열게 되면 물이 나오게 되는데 수문을 아주 작은 에너지로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주 작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수문을 어느 정도 개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물이 콸콸 나오면서 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큰 에너지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작은 전류의 흐름으로 그 문을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를 증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증폭작용, 그리고 그게 흐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스위치의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소형 전자제품의 어떤 혁명을 일으키게 됐냐면 그 전에 이 증폭작용과 스위치작용을 하는 그런 그 장치가 진공관이었어요. 그래서 진공관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걸 구현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형화가 어려웠는데 지금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그 원리를 구현을 함으로써 작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전기 소자로 이렇게 만든 것, 작은 칩 하나에 모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적, 작은 곳에 집어넣었다는 것, 다 집약적으로 집어넣었다. 그래서 다 담겨있는 것이 바로 집적 회로고 전자기기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만든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지금 다 앞에 마이크로가 붙은 것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바로 반도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리로는 크게 뭐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전자 하나가 남아돌게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하나, 전자가 부족한 부분이 남아돌게 만드는 기술. 우리가 원리로는 굉장히 쉽지만 이게 아주 정밀하고 그 다음에 불순물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만 우리가 불순물을 일부러 넣는 작업을 도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 정교하게 작업이 되어야만 성능이 높은 그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 자체가, 공정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다. 자,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그러면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태양전지에도 이용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태양전지 그 판 있잖아요.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지만 빛 에너지, 그것도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묻혀놓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강한 빛 에너지가 가해지면 거기서 전류가 발생하도록 고안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도 반도체가 이용이 된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센서와 전자 제어 장치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안전 시스템을 보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의료기기, 우주 탐사 장비 등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첨단 장비다. 그럼 반도체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 페이지에 있는 64쪽부터 한번 볼게요. 빈칸 채우기. 원자는 원자핵이랑 뭐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너무 쉽죠?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핵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 전자인데 자유로워. 자유전자죠. 자유전자라고 한다. 선생님은 이 자유전자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선생님이 뭔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OX.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도체는 왜 도체죠? 그렇죠. 자유전자가 많아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도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다가 X. 규소나 저마늄은 순수 반도체이다. 순수 반도체가 규소나 저마늄으로 구성이 돼 있는 반도체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규소나 저마늄의 공통점은 뭐예요? 몇 쪽? 몇 쪽? 14족 원소여서 무슨 원자가? 아, 무슨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인 그런 원소들이다. 원자과 전자가 4개. 이 뒷자리랑 맞춰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봅시다. 물질은 원자핵 또는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른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구분한다. 원자핵보다는 전자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얼만큼 있느냐, 얼마나 이동해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의 이동이다. 그 다음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은 뭐라고 해요? 부도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반도체 얘기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수 반도체에 특정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를 뭐라고 불러요? 뭐 여기 이름에 나와 있죠?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누구 또는 누구? 규소나 저마늄으로 순수하게 구성이 돼 있는 반도체가 순수 반도체인데 거기에 일부러 특정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순수 반도체에 15족 원소를 일부러 포함시켜서 만든 반도체를 뭐라고 하나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15족 원소면 14족인 얘네들보다 14족 규소 저마늄 14족인데 똑같이 14족을 쓰면 딱딱 공유결합이 탁탁 되면서 너무 딱딱 맞아. 그런데 일부러 15족을 쓴다고 했죠. 뭐가?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걸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그런 물질을 일부러 쓰는 거였다. 원소를 쓰는 거였다. 그러면 뭐가 하나 남아서 돌아다닌다? 전자가 하나 남아서 갈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게 되고 그게 전류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전하 띠는 전자가 더 돌아다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N을 따서 네거티브 N을 따서 N형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했죠. N형 반도체라고 한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어서 그 P형 반도체에 대해서 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P형 반도체는 N형 반도체가 15족 원소를 쓴다면 P형 반도체는 몇 족 원소를 쓴다? 13족. 14족에 비해서 하나 더 많은 걸 쓰거나 하나 더 적은 걸 쓰는 거였어요. 13족. 그러면 공유, 공유, 공유 하는데 얘가 줄 수 있는 게 하나 부족해.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양공이라는 게 생긴다. 양공.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양공.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전자가 자연스럽게 거기를 막 채우려고 하게 돼. 그러면 그게 전하의 흐름을 발생시키고 그게 바로 전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를 실제로 띄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플러스 전하를 띈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플러스 전하의 P를 따서 P형 반도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였죠. 자, 그래서 OX 한번 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하나요? 아니죠. P형 반도체는 누가? 양공이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그 자리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그럼 이제 전자가 그 자리를 채우면 원래 그 전자가 있던 자리가 또 양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이 뭐였죠?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정류작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해주는 주요 역할이 바로 정류작용이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 반도체 소자. 뭘까요? 빛이 나도록 일부러 만들었어. 뭐 하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게 빛으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반도체 소자가 바로 발광 다이오드고요. 그 다음에 신호의 증폭작용과 스위치작용. 너무 중요했는데 이름이 입에 잘 안 붙을 수 있어요.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이름이 뭐였냐면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그래서 지금 증폭, 스위치 이런 얘기 나오면 트랜지스터라고 생각하고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똑똑해진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가족 모임에 가가지고 엄마 내가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의 원리를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오드란 이렇게 해서 정류작용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이 굉장히 뿌듯해 하실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용돈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복습을 한번 꼼꼼히 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찾아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채점을 했을 때 내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아예 풀이를 못 찾았다면 왜 못 풀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선생님과 함께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할게요.